자기야 왔어? 근데 왜 이렇게 후딱 젖었어? 진짜 이렇게 젖으면 못 참겠다. 일로 와봐. 왜 이렇게 급하냐고? 아니 너가 이렇게 젖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? 옷 찢어질 것 같아? 그럼 그냥 옷 찢자. 못 참겠다. 내가 옷 사줄게. 똑같은 거 아니면 더 이쁜 걸로. 그러니까 나 지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아. 안 그러면 나 더 큰일 날 것 같아. 일로 와봐. 우리 자기 젖으니까 더 섹시한데? 자 보는 순간 그냥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. 찢어버리고 싶었어. 이제 나 말리지 마. 지금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으니까.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젖어서 그래. 이렇게 다 비치면 내가 더 야해지잖아. 젖어서 그런지 밑도 많이 젖었네. 그러면 오늘은 잠깐 내 생각만 할게. 자기야 미안해. 이제 더 자기랑 사귀면서 오늘 정말 진짜 최고의 날이었다. 자기한테 시켜주면서 선물 만약에 또 하고 싶으면